그림자 여전히 나를 맴돌아 그 상상이 가리워 아직 네가 그리워 벗어날 수가 없는 나 허공 속에 메아리진 네 이름 듣지 못한 혼자만의 그 이유 이제라도 후회한다면 그만 돌아와 나에게로 흔적조차 없이 조각난 믿음 네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질문 이 지독한 방황을 끝내 그만 제발 대답해줘 막히도록 소리쳐 돌아올 대답 없이 내 심장에서 지우고 싶어 잔인하게 날 버린 널 내일이면 또다시 어젠 지은 듯이 그리워해